이 영화 제가 드디어 봤어요. 네. 보고 싶어요 눌러놓고 10년째. 저는 이 영화를 네네. 이 영화가 언급될 때마다 약간 달려가서 막 북치고 장구 치는 사람이라. 아,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도대체. 멋진 하루요. 달려가서 북치고 장구 치는 사람이라. 네네네. 네. 최근에 저 뭐 글쓰기 수업을 하나 진행하면서 네네. 멋진 하루를 보고 같이 리뷰를 했었는데 다들 처음 보시는데 다들 되게 좋아하셨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네네 맞아요. 좀 신기한 영화였어요. 네. 이 영화 싫어하기 힘들죠. 이 영화 그렇죠. 싫어하기 힘든 것 같아요. 확실히. 그게 좀 신기한 지점인데 그러면 저희가 잠깐 이윤기 감독에 대해서 네.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게 2004년에 여자 정해라는 이제 그 김지수 배우 네. 맞죠? 그분 이 나왔던 걸로 되게 화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당시에 그 당시에 저도 이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제가 이름을 외웠거든요. 약간. 심지어 거기 황정민도 나오죠. 어 맞아 그래요? 네, 황정민이 나와요. 어. 아주 출애한 역할로 어. 거의 초반 지금까지 완전히 뜨기 전에 네. 했던 것 같아요. 아 보니까 개봉은 2005년이네요. 네. 공개가 2004년에 된 네. 모양이고 이 당시에 이게 포스터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김지수 배우가 이제 그 전면으로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 묘한 표정으로 이제 하는 게 있는데 이 영화로 되게 많이 화제가 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거 보니까 이 감독이 이제 뭐 러브토크, 아주 특별한 손님, 멋진 하루,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남과여 어느 날 아 최근에 이게 있었군요. 네. 이런 식으로 보통은 이제 주요 인물이 이제 여성 캐릭터로 잡고 그 옆에 이제 이 여성 캐릭터의 어떤 뭐 반응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계속 둘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는 사실 남과 여를 보고 아주 실망을 아 그래요? 남과 여를 멋진 하루 뒤에 보셨나요? 저는 멋진 하루를 먼저 봤죠. 어. 아 멋진 하루래 죄송해요. 남과여를 먼저 보고 남과여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는데 저는. 어 그래요? 네 그나마. 어 근데 전 그 당시에 되게 안 맞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번에 드디어 제가 멋진 하루를 봤어요. 네. 사실 필모가 그렇게 아, 띄엄띄엄 있기도 하시고 꾸준히 영화를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되게 대단히 흥행된 영화가 사실 없기는 하네요. 아쉽게도. 대단히 흥행된 영화는 없는데 사실 여자정의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지금 어디서도 다운로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서 어... 근데 이게 약간 저는 항공줄 같은 네네. 좀 센 영화가 이런 것 여자정의 같은 걸 좀 기반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 게 성폭행 피해자인데 그걸 어... 숨기고 살다가 가끔씩 일반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터지는 부분이 어... 주로 나오는데 여자정예에서 네네. 이 정예가 그런 역할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좀 널리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운로드 서비스가 전혀 안 되네요. 그러게요. 전혀 안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 감독분이 이제 뭐 제가 몇 개 안 보긴 했지만 되게 그런 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뭐 기교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대단한 기교라고 생각은 들지만 특별한 기교 없이 뭔가 대화 장면이나 배우들의 연기를 정말 잘 끌어낸다 생각은 들어요. 그게 되게 어려운데 사실. 어 그죠? 진짜 잘 끌어내는 것 같고 그 어떤 표정이나 대사나 이런 뭐 대사와 대사 사이에 그 여백을 두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때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특히 멋진 하루가 되게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윤기 감독 뭐 딴 거 본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와서 보니까 멋진 하루 말고 본 게 없더라고요. 어 그래도 멋진 하루만 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여자정예를 그 당시에 멋진 하루를 제가 극장에서 보고 어 극장에서 보셨어요? 네, 저는 그 당시 개봉관에서 봤는데 네네. 그것도 되게 우연하게라고 해야 좀 충동적으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광화문에 이제 미로스페이스 어, 네.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사라졌어요. 네, 슬프게도. 그러니까 교보문고에 들렀다가 영화나 보고 들어갈까 하고서는 그냥 무작정 들어갔는데 마침 네네. 바로 시작하는 회차가 있어서 티켓을 끊고 들어갔는데 이제 뭐 다시 얘기하겠지만 네네. 오프닝 앉아서 오프닝을 보는데 제가 다른 상영관에 들어온 줄 알아가지고 아, 어, 되게 느낌인지 알 거예요. 5분 동안 되게 초조하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 네. 어, 다큐멘터리 상영관에 왔나 전도연 배우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쵸. 뭐 이따 오프닝 얘기하겠지만 네. 네. 아무튼 그랬었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전작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자정예는 그 당시만 해도 케이블에서 꽤 자주 해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 사실 거의 언급이 안 돼요. 네, 이 영화가. 맞아요. 네. 김지수 배우도 사실 언급이 많이 안 되기도 하지만 끝까지 보지는 못했고 네. 그다음에 그냥 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막 화제작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그쵸. 작품들이 그쵸. 저도 그냥 놓치고 그냥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돌아보면서 아, 이 영화가 이북 영화였구나 싶은 네네네.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영기 감독의 광팬이신 저희가 이 영화는 뭐가 좋죠라고 하니까 아니 저에게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가 뭐가 구리냐고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말씀하신 우리 팬팬님 네. 이용기 감독 아니, 어떤 부분들이 좋으신가요? 이용기 감독은 말씀하신 것처럼 배우들을 네. 되게 잘 다루고 네네네 그리고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그 여성이 뭔가 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든 아니면 뭐 뭔가를 위해서 행동을 하든 그거를 되게 안 튀고 잘 풀어내서 사실 그 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주목을 못 받는 것 같기도 해요. 네네네. 센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다들 그 서사들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저는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같은 경우에도 현빈이랑 임수정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네네. 이것도 되게 좋았었고 근데 최근에 작품들이 저는 조금 멋진 하루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아쉬운데 그래도 러브토크나 아주 특별한 손님이나 네. 뭐, 네, 다 좋았었고요. 이분이 보면은 되게 어쨌든 당대에 어떤 식으로든 되게 큰 핫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대단한 그 여성 배우들과 항상 작업을 했어요 보니까 네. 뭐 러브토크 같은 경우는 이제 배종호 네네네. 그리고 아 정말 오랜만이네요. 박진희 배우, 박진희 배우랑 했었고 멋진 하루는 멋진 하루랑 남과연은 전도연 배우랑 같이 했었고 임수정 네, 현빈, 임수정 현빈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어느 날 같은 경우는 천우희, 네. 김남길, 네. 뭐 이런 식으로 뭐 김지수 배우도 그 당시에는 되게 많이 언급이 되던 배우고 네네네. 좀 감정적으로 좀 쥐어짜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쇼크를 줘서 좀 네. 이렇게 그런 영화를 되게 싫어하시고 되게 담백한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딱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좀 다른 거긴 하지만 이제 김종관 감독이 최근에까지 어쨌든 영화를 약간 비슷한 결로 좀 만들고 있는데 그 둘의 또 차이도 저는 조금 흥미로운 것 같고 어쨌든 뭔가 특별한 사건 없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그게 되게 배우들의 어떤 감정이나 그 정서적인 톤으로 좀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재밌는데 김종관과는 좀 다른 느낌이어서 저는 네. 그 멋진 하루에 그 이윤기 감독이 주는 요 정서가 더 좋긴 했어요 사실 네. 김종관 감독 과거에 어떤 그 좋았던 부분들은 최근에는 잘 저는 못 느끼겠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 영화가 되게 재밌는 게 네네. 여자정의 주인공이 김지수 씨였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다음 영화 러브토크의 라스트 씬에 김지수 씨가 나오고 그리고 아주 특별한 손님의 한효주 씨가 멋진 하루에 잠깐 등장해요 한효주 배 그러니까 크레딧에 한효주가 있던데 네, 언제 나와요? 어디냐면 비 오고 잠깐 비를 피할 때 우산 들고 예. 있던 여자 오른쪽에 아~ 빨간 우산 들고 있던 여자 그 사람이 한효주 아니 그래서 저도 크레딧 올라가는데 한효주라고 있는 거라서 네. 찍었는데 편집이 되셨나? 되게 잠깐씩 등장하고 그리고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에서는 임수정의 네네. 남편 목소리가 하정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등장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이게 그냥 단순 재미가 아니라 네네. 전작에서 그 주인공이 약간 같은 유니버스? 네. 그런 법한 그런 역할을 맡더라고요. 되게 카메오로여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배우 카메오가 아니라 그 인물이 이 세계에 같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연결고리를 네네네네. 만들어낸다 네. 거네요. 근데 그렇게 만드는 것도 되게 그러게요. 되게 쉽지 않은데 재밌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쭉 그러니까 전작을 봤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걸 보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서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에 전도연 배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남가위에 또 캐스팅할 수가 있었네요. 왜냐하면 희수가 또 나왔다가 다른 걸로 나오면 안 되니까 목소리 출연하셨어요. 하정우 배우가. 네네네. 근데 한효주는 진짜 멋진 하루에서 다들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사실 네. 저도 초반에 몰랐는데. 저도요. 좀 다시 봤는데도 몰랐어요. 네. 그 너무 잠깐이어서. 아, 그리고 맞아요. 보통은. 멀리서 찍었잖아요. 보통은 맞아, 그런 인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잠깐 봐도 근데 심지어 멀리서 찍어서 얼굴도 못 알아. 맞아. 근데 지금 보니까 포스터에 나오는 이 하얀 옷과 머리 묶은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네네. 제가 전 어제 봤으니까. 비슷한 느낌으로 잠깐 비를 피하는 그 장면. 그러게요. 네. 근데 좀 많이 아쉬워요. 되게 그러니까 뭔가 K 멜로라고 하는 데서 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좋은 질의 멜로 드라마를 만드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영기 감독님. 네. 네네. 근데 흥행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대중적으로 어필할 요소가 많이 없죠. 네. 그래서 어느 날 같은 경우는 뭐 이 감독 영화를 제가 꾸준히 보진 않았지만 좀 네. 톤을 좀 더 가볍고 좀 약간 포스터만 봐도 알 수 있다시피 이게 약간 기존에 찍었던 이분 영화랑은 좀 느낌이 다르게 네. 했던 걸로 제가 알아요. 그래갖고 네. 죽은 이제 천우희 배우의 어떤 뭐 혼이 김남길한테 보이는 거였나요? 예, 혼수 상태인데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톤을 가볍게 갔다가 나중에 또 약간 슬퍼지는 것 같긴 조금 하지만. 심파로 많이 바뀌었어요. 네, 심파로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네네. 좀 감정적으로 약간 좀 쥐어짜는 게 약간 나왔는데 약간 시작된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뭐. 그 팬팬이 방금 말씀하신 케이멜로와 멀어졌다가 조금 가까워지는 약간 가까워지는 아 내가 너무 멀어서 관객들과도 멀어졌구나 네. 저는 이인기 감독이랑 허진호 감독을 되게 좋아하는데 케이멜로랑 좀 멀어진 사람들의 그러네. 범주에 있어요. 그러네요. 네, 근데 허진호 감독도 약간씩 좀 그 심파로 돌아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게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흥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되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감정을 흔들 는 부분들을 아무래도 좀 영화를 보러 오는 사람들은 좀 그 짧은 시간 내에 어떤 네. 감정이든 뭐든 네. 좀 느끼고 싶은 부분들이 네. 좀 그런 장면이 있어요. 홍보에도 용이하고 그렇죠. 아, 네. 그쵸, 맞아요. 우는 네? 장면 맞아. 우열하는 장면 그 예고편에 1초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여자점 같은 거 생각하면 홍보로 쓸만한 게 진짜 거의 없는 느낌. 맞아. 그냥 그 포스터 장면만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네. 영화 작품 자체가 좋더라도 이제 홍보하는 입장에서는 좀 난처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근데 네.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 저도 멋진 하루가 좋다는 얘기를 진짜 제가 거의 10년 가까이 들었거든요. 진짜 10년 동안 들었어요. 거의 왜냐면 제가 지금 보니까 이 영화가 10년째예요. 네, 네. 2008년 10년. 영화니까. 네. 왜냐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너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결국엔 제가 녹음 때문에 겨우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아 내가 이용기 감독의 대단한 사실 팬은 저는 아니니까 그랬는데. 아, 내가 이 영화는 반드시 봐야 돼 라는 범주에 속하는 영화도 아니고 대단하다는 영화는 계속 듣는데 손이 선뜻 가는 사실 영화도 아니다 보니까 계속 좀 미루게 되는 부분들이 저도 생각해보니까 있긴 하는데 보니까 저는 만족도는 높았는데 근데 좀 아쉬운 건 멋진 하루가 고화질 스트리밍이 안 돼서 맞아요. 네, 네이버 다운로드가 있긴 이 블루레이가 출시된 적은 아마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블루레이는 출시돼 있는데 그걸 1080p로 안 뜨셨더라고요. 왓챠에도 720p 왓챠는 대부분 근데 왓챠는 뭐 1080p 나오는 게 잘 없어요. 넷플릭스 이런 데 올라오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저도 그래갖고 그 네이버에서 내고 받았는데 2.18기가인 거예요 용량이. 480 거의 480이에요 수준이. 네, 되게 그렇죠. 깜짝 놀라서 좀 아쉬웠어요. 아 이거 되게 왜냐면 공간을 되게 잘 썼잖아요 이 영화가. 네 맞아요. 네. 근데 화질이 좀 나쁘고 이게 단순히 화질 문제가 아니라 음질도 나빠지는데 이 영화는 이제 대사가 중요한 영화인데 대사가 좀 씹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배경음이 되게 중요한데 아쉬운데 영화는 어쨌든 좋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혹시 이용기 감독님에 대해서 더 덧붙일 거는 멋진 하루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하면 될까요? 네, 덧붙일 건 딱히 저는 언제나 이용기 감독의 최고작은 아직까지는 계속 멋진 하루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다들 그건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본인조차도, 예, 감독 본인조차도.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예, 다들 근데 어제 도군이 얘기했듯이 되게 마술 같은 영화예요. 네, 아니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게 이렇게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멋진 하루로 네. 넘어가도록 네. 할게요. 정말 좀 우리가 신기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게 좀 인물 얘기를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일본 소설 단편 네. 소설 원작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원작 같은 그러니까 기본 플롯도 되게 흥미로운 게 헤어진 전 애인에게 돈을 받으러 온 여성의 얘기잖아요. 350만 원. 네, 350만 원. 네. 진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애매한. 근데 하루 만에 요구하기엔 좀 애매한. 네, 하루 만에 요구하기엔 좀 애매한데 버티고 버티다가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뭔가 찾아온.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는데 네. 이제 이걸 받으러 왔는데 얘가 이제 한 번에 줄 수는 없어서 이놈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서 갚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래갖고 제목이 이제 멋진 하루인데 이 둘이 하루 동안 정말 돈을 받으러 다니는 네. 이야기죠. 좀 내용은 흥미로워요. 그 일본 원작 소설 같은 경우는 이제 빠친코에서 만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소설에서 묘사되는 것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약간 운동화에 머리 약간 뒤로 찔끔 묶고 이렇게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도회적인 이미지의 그 분장이라든가 옷을 좀 입으셨더라고요. 그렇게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재밌었고 우리가 왜 마술적인 영화라고 하죠? 어떠셨어요, 다들? 이거 근데 진짜 이거 하정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꼭 보셔야죠. 꼭 보셔야 될 것 같아 진짜. 네. 그, 하정우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영화. 그 이 시기에 하정우가 그 하던 연기들 있잖아요. 네. 그 예를 들어 뭐 그 제일 유명한 이제 용서받지 못한 자라고 그 군대 선임으로 나오는 역할이 네. 있는데 네. 되게 아 진짜 저런 새끼 내가 어디서 봤는데 아 진짜 네. 꼴배기 싫은데 완전 개쓰레긴 아니야. 그런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특히 영화에서.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고 그러니까 한 한 시간 아니다 한 시간까지도 아니다 한 40분까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하정우 캐릭터가 뭐 저딴 새끼가 다 있어. 너무 후려치고 여기저기 막 돈 빌리러 다니고. 병원이라는 아. 캐릭터인데 그쵸. 되게 네. 책임감이 없어 보이고. 뭔가 이제 문제나 이제 그런 갈등을 계속 말을 돌려서 어물쩡 피하려고 하고 능글 맞은 인간이죠. 능글거리고 진짜 능글 맞은 인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첫 장면이 첫 장면에서 주연 배우들이 등장을 하지를 않고 맞죠. 뭐 다른 사람들이 그냥 계속 뭐 그 경마장이죠 거기가 네. 경마장 그 밖에 주변에서 밖에.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를 사람의 막 뒷담화 걔가 뭐 그래서 뭐 돈을 땅을 샀는데 돈이 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거를 되게 롱테이크로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제가 그냥 표를 끊어서 바로 상영관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제목이 안 뜨잖아요 그때까지 안 뜨죠 그리고 막 계속 대사는 나오는데 배우들은 안 나오고 이러니까 맞아요 그걸 그게 생각보다 길어요 네 그래서 순간 영화가 맞나? 옆관인가? 제가 계속 판단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맞아, 배우가 맞아. 나와야 판단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두 배우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한국 영화 맞는데. 예. 네. 되게 초조해하다가. 저게 주인공에 대한 얘기인가?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찍어? 그 사람들이 지나가고 나서야 마침내 이제 전도연 배우의 뒷모습이 이렇게 또박또박 걸어가는 뒷모습이 나오잖아요. 아 그때서야 아 맞나 보다 하고서 이제 안심을 하고 봤는데. 네네. 이제 또 경마장에 들어와서 한참 동안 또 전도연이 앉아 있잖아요. 희수가. 네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이렇게. 거기 경마장에 있는 사람들 보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이 여기 왜 와 있고 뭘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다가 이제 하정우가 이제 아까 그 수다를 떨던 그 사람들과 아마 만나서 맞아요. 대화를 일행이더라고요. 네, 일행인데 맞아요. 이게 쓱 아무 말도 없이 이제 쓱 가서 이제 하니까 하정우가 이렇게 의자에 기대고 있다가 전두현 씨를 희수를 발견하고서는 되게 능청스럽게 야 어떻게 널 이런 데서 만나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뻔히 자기한테 볼 일이 있어서 왔고 자기한테 업무가 있어서 거고. 왔을 거라는 거를 모르진 않을 텐데 네. 그냥 보자마자 어휴 어휴야 야 널 어떻게 이런 데서 다 보냐 경마하러 왔니 약간 이런 느낌 너도 경마하러 왔니 야 너 이런 취향 있었어 네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아, 이 캐릭터가 진짜 저는 좀 과장해서 말하면은 되게 그 당시 그 잭 스페로 있잖아요. 아, 아 네, 어떤 건지 알 것 네. 같아요. 네, 그 잭 스페로 캐릭터 특유의 그 능글거리는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 리듬이 흥미로웠던 게 그렇게 능글거리니까 네. 이게 그러니까 이 영화가 좀 저는 재밌었던 부분이 그렇게 능글 맞게 하니까 이제 전두현 배우가 맡은 희수, 네. 희수가 야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카메라 컷이 딱 끊어지면서 커피 머신에 그 치익 하는 걸로 넘어갔다가 그걸 잠깐 보여주고 검은 화면에 멋진 하루가 빵 떠요. 네. 그리고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리듬이 되게 튀는 리듬이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심지어 아까 준이치가 말씀하셨던 그 초반 분은 네. 롱테이크로 찍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 둘이 대화를 하다가 네. 일어나서 걸어가면은 그걸 카메라가 따라가다가 그 뒷모습을 보여주다가 카메라가 돌려서 전두현으로 보여주는 그 흐름으로 또 경마장까지 따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타니코키 영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초반을 롱테이크로 찍어놓고 그 후반부에 둘이 만나는 장면은 스타카토로 팡팡팡 한 다음에 제목을 빵 띄워준 다음에 영화는 계속 슬로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 리듬도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윤기 감독이 이 초반 씬에 대해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네.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GB에서. 예. 근데 예. 자기는 원래 되게 변화무쌍한 카메라 워킹 되게 좋아하는데 자기 영화를 본 사람도 잘 모르겠지만 저도 약간 동의할 수 없었던 부분인데 근데 멋진 하루에서는 꼭 그 첫 장면에 스릴러 워킹을 좀 쓰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어, 맞아요. 네. 듣고 보니까 정말. 네. 그래서 다들 사설 경마장 못 가봤을 텐데 희수가 난생 처음 사설 경마장을 가보는 그 느낌을 관객들한테 좀 주고 싶었다고 해서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는 이 워킹을 쓰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실제 공간이어서 좀 많이 힘들었다고는 하는데 아, 실제 사설 경마장이었대요? 네. 근데 되게 뭔가 카메라가 도대체 어디로 돌아가고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를 만들고 싶었다고 하네요. 아~ 그건 되게 성공하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네. 듣고 네. 보니까 대단한 저한테는 네네. 정말 성공하셨어요. 이게 상영관을 잘못 앉았나 싶을 정도로 헷갈렸으니까 네. 어, 내가 뭐야? 전두현 언제 나와? 그만... 관객을 불안하게 하고 싶었대요. 그쵸? 관객이... 어, 맞아요. 진짜 네. 그랬어요. 관객의 그만한 스릴이 어딨어요? 맞아. 잘못 내가 들어왔나? 잘못 들어왔나? 그쵸 그쵸. 외국 영화면 바로 나갈 텐데. 네 맞아요. 이것도 아닌 이게 감독의 의도였구나. 기가 막. 아니 근데 정말 듣고 보니까 그 공간에 어쨌든 저 인물이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행지에 처음 도착해서 그 어수선한데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좀 뭐 긴장감도 있으면서 뭔가 목적지에 가는 그런 느낌이 명확하게 좀 있기도 했고 네. 그 계단에 올라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초반에 네. 그때. 그 계단에 정말 아, 사설 경마장이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 그 정말 계단에 사람들이 쭈루룩 이렇게 앉아 있어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거길 옆으로 지나가서 툭 치니까 아이 뭐야 하고 쳐다보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올라가는데 그 단역 배우잖아요. 네, 네. 그 짧은 엑스트라로 나왔던 그 배우 계속 전두현을 쳐다보는 네, 거야. 그 희수를 아 뭐야 짱나게 약간 이런 어쨌든 거기서는 좋은 일이 있진 않았겠죠. 네, 네. 그리고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어떻게 보면 희수 캐릭터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계단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쵸. 걔가 길을 막고 있었어. 근데 또 희수 캐릭터는 최대한 옆으로 가서 지나가려다 툭 네, 쳤단 말이에요. 네. 그죠. 근데 네. 그걸 또 굳이 사과를 하고 앉혀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희수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쵸, 장면이고. 그렇죠.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 공기라고 하니까 되게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되게 오프닝 씬이 그렇게 시작하니까 뭔가 되게 긴장을 빡 했는데 그 뒤부터는 오히려 약간 긴장을 좀 풀고 영화에 좀 들어가게 되는 맛이 있었어요. 저는. 맞아요. 너무 초반에 긴장을 해가지고 어, 맞아. 전도연이 어디 있어? 약간 어디 하정우 어딨지? 되게 그 거기 지나가는 사람들을 되게 주의 깊게 보는데 한 명도 거의 관련된 사람이 없잖아요. 어, 전혀 없어.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네. 얼굴이 익숙한 배우들도 안 나왔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어지간한 상업 영화에서 그런 연출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네, 그런 기억이 없어요. 맞아.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는 오프닝. 네. 그렇죠. 그리고 주인공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보통 그 둘이 대화를 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주인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나중에 합류를 하거나 아니면 사건이 벌어져야죠. 그러니까 재난 영화면은 재난부터 보여주고 주인공이 등장해서 뭐 시작에 주인공이 안 나올 수도 그쵸. 있지만 어쨌든 서사에 연관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 상관없는 네, 대화잖아요. 누가 이제 뭐 가평인가 어디에 땅을 샀는데 그게 40에서 70으로 올랐고 저 어제 봤으니까 40에서 70으로 올랐고 그래서 한 3천을 벌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돈을 받으러 온다라는 이야기 정도는 아니까 그래서 저게 그러면은 주인공 얘긴가? 근데 전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잠깐 스쳐갔던 사람이 그 병훈 캐릭터의 지인이었다는 설정도 그쵸. 되게 좋았어요. 어 맞아요. 나중에 잠깐 얹어주는 맞아요. 얹어주고 끝나는 둘이 되게 분위기 안 좋아 보이니까 네, 슬금슬금 맞아 슥 빠지는 맞아요. 어쨌든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그 병훈이라는 캐릭터 하정우가 배우가 맡은 네. 병훈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되게 잘 어울려요. 하정우가 그리고 이 영화에서 거의 대사량의 거의 한 70%를 하정우 배우가 치기 때문에 그쵸, 예. 그쵸, 사실 희수 역할 맡은 전도연 씨는 거의 말이 없다가 표정과 리액션이 맞아요.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죠 그렇죠 계속 반응을 하는 식으로 계속 얘가 옆에서 깐죽거리고 하정우 씨가 열 마디 던지면 한 마디 정도 대답하고 그리고 심지어 좀 길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제 병원이 딴 얘기야 막 와이퍼가 와이퍼를 그 와이퍼 스틱 기억나시죠? 야 너 이거 있어? 네 딴 얘기하다가 어 몰라 듣고 있었어 야 넌 좀 제대로 진지하게 뭐 듣는 거야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그게 이 두 캐릭터에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영화를 맞아요.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제가 썼지만 이 영화가 좀 특이한 게 네네. 그러니까 헤어진 연인이 재회하는 이야기잖아요. 형식상으로는 네, 네. 재회라니까 되게 애틋하다. 근데 이게 근데 전혀 그렇다고 해서 남자 쪽에서도 여자 쪽에서도 야 그때 너랑 나랑 만날 때는 뭐 이랬었잖아 우리 그랬었잖아 뭐 우리 좋았잖아 뭐 아니면 내가 너 이래가지고 너랑 헤어진 거 아니야 뭐 이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하는데 그런 그러니까, 톤이나 그 제외의 장면에서 노리는 그런 건 전혀 없지. 그러니까 말은 물론,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티격태격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보게 되지만 근데 구체적인 어떤 이 사람들이 왜 어떻게 해서 만났고 네네. 어떻게 해서 헤어졌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언급조차 나오지 않고 그래서 이 티격태격하는 이 관계만 보더라도 근데 자연스럽게 상상하게 되죠. 아, 이 사람들은 사귈 때도 이랬겠구나. 그러니까, 맞아요. 네. 뭐 때문에 헤어졌겠, 뭐 때문에 그치. 못 버텼겠구나. 이 성격 때문에 만나서 이 성격 때문에 헤어졌겠구나. 그쵸. 게 되게 보이는. 그게 좀 신기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걸 표정하고 연기만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네. 직접적으로 뭔가 대사라든가 이런 걸 거의 대부분 나타나지 않는데 네. 전두현 배우의 그 반응을 통해서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유 저 새끼 또 저러네. 야, 야 됐어. 너는 안 진지한 게 어울리니까 그냥 닥쳐.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 와중에 조금씩 또 마음을 여는 장면도 나오는 게 좀 네. 신기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병원이라는 캐릭터가 처음에 계속 말했지만 진짜 꼴보기 싫거든요. 초반에. 네. 근데 이게 능글맞게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잖아요. 항상. 계속 핵심은 네. 계속 피해가고. 네. 다음에 줄게. 계속 하다가 야. 3일만 기다려. 너 나 못 믿어? 이런데 창현이 딱 봐도 못 믿게 생겼는데 못 믿어. 아니 사설경매장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새끼를 내가 어떻게 믿어. 근데 그러던 나중에 이제 돈을 주려고 하던 그러던 차에 이제 딴 데를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데 뭐 관계자의 출입금지라는데 얘가 성근성근 들어가서 나는 이 새끼가 뭔가 했는데 그만큼 죽돌인 거지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직원만 들어갈 수 있는 대로 들어가는데 그 사설경매장에 있는 그 직원 그 여직원들하고도 좀 편해 보이고 되게 친해 보이고 우리 뭐 직원들끼리 여직원들끼리 회식하는데 오빠 우리 뭐 놀러 와요 이러는데 아유 내가 연락할게 이러는데 돈 받으러 온 전 애인이 저기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막 그런 거를 하고 있는 새낀 거야.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재밌죠. 근데 모든 에피소드를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병원을 쫓아다니면서 네. 희수도 병원은 되게 뭐 그 고기도 막 구우면서 이거 좀 먹어봐 하면서 쩍쩍거리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야. 맥주 앉아서 막 맥주 마시기도 하고 맞아요. 야 우리 갈치조림에서 어떻게 햄버거가 되냐 이러면서 나 햄버거 안 먹는 거 알잖아 막 이런 소리 하고 그래 있고. 햄버거도 먹다가 어느 학교에 가서는 껌을 떼고 있고 갑자기 희수가 바닥에서 맞아요. 근데 이 각각의 에피소드가 따로따로 생각해보면 전혀 이어질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맞아요. 공간도 맞아요. 그렇고 계급도 그렇고 사람들 그쵸. 계급도 그렇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하루에 이어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연애 영화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시나리오도 이게 감독님이 직접 그 많이 각색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예. 보니까 되게... 두 분이 했더라고요. 이영기 감독하고 어떤 뭐 여성분하고 둘이 같이 했더라고요. 학본을. 멋진 하루의 시나리오는 이윤기 감독과 박은영 작가가 함께 썼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해요.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짰지 싶은데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신기한 게 그래서 계속 병원에 대해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에 그 새끼가 안 싫어. 그쵸 그게 문제예요. 그쵸. 이게 가장 신기한 부분이에요. 어제 저희끼리 카톡으로 얘기했거든요. 이제 네. 두 분은 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막 이제 막 하정우 캐릭터 너무 내가, 짜증난다고 내가 보는데 아 여러분 진짜 이 새끼 뭐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제가 그랬거든요. 초반에는 근데 영화 끝나면은 그렇게 싫지 않을 거리라고 제가 그랬는데 오히려 병원을 응원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묘하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더 얘기하겠지만 그래도 네. 좀 그 저는 이 캐릭터가 여러분 비스트보이즈라는 영화 아세요? 알긴 아는데 저는 알죠 봤어요. 네 비스트보이즈에서 하정우 캐릭터가 조금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죠. 그 새끼는 진짜 개쓰레기잖아요. 맞아요. 막 정말 약간 소위 말해서 막 돈 뜯고 이런 새끼인데 근데 완전히 싫어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조금 약간 뭐가 좀 씌워진 그런 그러니까 네. 뭐를 씌운 느낌인데 네. 이거는 그 캐릭터가 이윤기 영화의 세계로 오면서 여러분 짜잔 극혐 포인트가 없어졌습니다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슷한 성정은 가지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새끼는 악한 놈은 아닌 거야.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둘 그 비스트보이즈 나오는 그 하정우 캐릭터도 악한 새끼는 아니지만 살면서 굴러먹다 보니까 쓰레기가 된 인간이라면은 어쨌든 얘는 그냥 좋게 말하자면 어수룩한 놈이고 나쁘게 말하자면 어쨌든 지금만 좀 몸매나게 가면서 살아가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되게 악의가 없어요. 오! 그게 화나 또. 네. 그러니까 지금만 모면화하겠다는 게 보이는데 이 캐릭터가 정말 돈을 갚을 생각이 없고 어떻게든 희주를 떼내오려고 그랬으면은 그 상황에서 더 어떻게든 했을 텐데 그건 또 아니야. 근데 뭐 자기 어디 가야 된다고 그런데 희수가 자기 돈 받기 전까지 못 간다 그럼 그래 그럼 같이 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묘한 서스펜스가 있는 게 저는 이 결말도 모르고 보잖아요. 계속 보다 보면은 이게 관성적으로 아, 저 새끼 한 번은 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욕이라도 하거나 화라도 내거나 야 너는 내가 이렇게까지 약간 이런 맞아, 그 맞아. 한국 영화 특유의 그런 게 계속 나올 것 같이 불안한 거야. 근데 정말 개딴에서는 영화를 다 보거나 말게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돈을 갖고 있잖아. 정말 진짜. 최선을 다해서.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중간중간에 오히려 자리를 비우거나 사라지는 거는 희수 캐릭터예요. 맞아요. 갑자기 말도 안 하고 어딜 갔다 온다거나. 그래서 또 찾잖아. 야 너 어디 갔어? 나 야 나 없어진 줄 알았잖아. 너 햄버거도 반밖에 안 먹고. 아 진짜 신기한 인물이에요. 재밌는데 되게 재밌는 게 그 돈 받으러 다니는 그 여 모든 다 여자들인데 다 맞아요. 여성들인데 맞아요. 그 여성들이 모두 다 하나같이 이 병원을 긍정적으로 보고 되게 좋아해요. 호감이 있는 거죠. 엄청난 맞아요. 호감. 아껴해. 네. 심지어 그런 대사도 막 나와요. 착한 사람이라고 병원 오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인물은 그것 때문에 막 쏴대잖아요. 네. 그 희수한테. 네. 그 캐릭터 되게 신기했어요. 좀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병훈이 약간 그런 사람을 안다는 것 자체도 그 이전에 그 골프 치는 그 사장님.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그런데 이것도 여기 와서 들어오자마자 희수한테 되게 쏴대잖아요. 그러니까요. 막 틱틱거리는 게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너무 미동도 없이 발에 그거 페디큐어 칠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게 호감이 있고 그러니까 이성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병원에 어쨌든. 대한 신뢰가 있고 병원에 대한 호감이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병원을 지금 난처하게 만든 사람이 희수인 거고 그쵸. 그래서 이게 되게 여성 서사인 게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여성 서사인 게 맞아. 그러니까 그냥 돈을 받으려고 병원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희수가 계속 자기랑 일상적인 생활에서 마주칠 일이 없는 네네. 전혀 다른 여성들과 계속 만나지. 맞아요. 네, 만나게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네요. 이게 되게 모험 서사 같고 그리고 거기서 되게 병우는 그 집에 아무렇지 않게 들어가서 남의 집들에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희수 너 뭐 마실래? 뭐 맥주? 알았어. 차갑게? 난 맥주야. 맞다.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희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잖아요. 내가 얘한테 돈을 받으러 왔는데 얘는 야, 저 사람한테 빌려서 줄 테니까 이 사람한테 인사해. 아 뭐. 그리고 심지어 자기를 팔잖아. 아유 그렇게 어려운 사정 있는지도 제가 모르고 맞아. 나중 그 자리에서는 또 막 함부로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딱 봐도 그 뭐야 병훈과 그 상대 돈을 빌리는 그 여성의 그 관계가 어쨌든 돈독해 보이고 이게 그냥 단순히 가갖고 나 힘든데 이게 아니라 어쨌든 얘기를 하면은 자기 상황 안에서는 최대한 돈을 주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난 처음에 한 번에 갚으면 어쩌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100만 원. 40만 원, 뭐 70만 원, 뭐 조금씩 나중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사람한테 10만 원, 뭐 맞아. 무슨 주차 단속하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아는 사람. 스키 캠프 맞아. 선생님 아유 예, 감사해요 이러는데 10만 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병원은 핵 인싸인 거고 그렇죠. 희수는 굉장히 아싸에 가까운 네, 맞아요. 그거를 데리고 다니면서 하니까 그 거기서의 와는 그 희수의 어쨌든 모든 인물들에 대한 반응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희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병원에 대한 반응도 보고 그 상대 여성에 대한 반응도 보고 정말 이거는 희수가 계속 반응하는 영화인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정말 그냥 단편으로만 잘라놔도 대단한 이야기가 네네네. 되는 것처럼 각각 하는데 그거를 한 편의 영화로 이어놓으니까 장편으로서의 서사가 생기고 그걸 장편으로 이어놨을 때에 주는 또 정서나 주제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약간 그 여성과 상대방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희수가 약간 트러블이 생기면 병훈이 항상 무릎을 꿇어가면서까지 중재를 하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문제의 원인은 자기인데 그놈인데 지가 착한 마치 자기가 자기가 수습을 하는 사람인 척하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관계가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주인 이야기의 어떤 이 상황의 주인공을 자기로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병호는. 그러니까 희수는 되게 계속 희생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왜 나만 나쁜 인간 만들어? 두 사람이 연애할 때에도 어땠을지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에피소드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응.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그 여사장한테 그 돈을 대표? 받으러 갔을 때 대표한테 네? 받으러 갔을 때도 이제 돈 봉투를 이렇게 주니까 뭐해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지 이러는데 근데 희수는 사실 그 사람한테 고마워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병우한테 돈을 받으러 온 거일 뿐이고. 받으러 왔을 그러니까 네가 받아서 나한테 주면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받게 만들어. 근데 왜 그 사람들과 그거를 자기가 사라지고 그 사람들과 1대1 대면을 시키고 맞아. 그 자기를 난처한 상황에 만드냐가 이제 그렇게 구구절절 얘기는 안 하지만 희수의 표정에서 보이죠 그냥. 그러니까 짜증이 나 내가 봐도. 저도 정말 그런 상황 정말 싫어하는. 진짜 싫어. 맞아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모르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막 뭐 마실래? 너 녹차 좋아하지? 그래 희수는 녹차. 근데 이게 대단한 거는 이 모든 행동에 아무런 악의가 없어. 악의가 없어요. 에이. 진짜 악의가 그러니까 없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걔는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아마 둘이 만났을 때도 그랬겠죠. 아마 헤어질 그러니까. 때도 악의가 그렇게 없었을 거예요. 악의는 없었을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저 다시는 이게 아니라 네. 그냥 뭔가 상황적인 거나 이런 부분들이 헤어질 수밖에 없겠다가 사실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이니까 저는 이게 되게 신기한 부분이 어떤 인물을 그러니까 어쨌든 주요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이 영화의 뭐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저 인물을 미워하지 않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고 저 새끼가 싫어지기 시작한 순간 이 영화는 전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병훈이 싫어지는 순간. 근데 그거를 싫어하지 않게 끝나는 게 되게 중요한 목표인데 보통 그러려면은 어떤 뭐 과거에 사실은 얘도 이렇게 불쌍한 놈이야 라거나 야 사실은 얘도 착한 놈이야 내가 얘가 좀 행동이 좀 그래서 그렇지 뭐 너한테 나쁜 애나 이런 식의 영화가 얘한테 온 힘을 다해서 포장을 해주려는 게 느껴져서 결국에는 그 태도 때문에 걔가 싫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아까도 그 반응하는 영화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이 인물한테 반응하는 희수 이 인물한테 반응하는 그 얘가 만나러 다니는 여성들의 반응을 보고 제가 그렇게 싫은 새끼가 아니라는 거가 우리가 조금씩 설득이 되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리고 심지어 그 남산 쪽에 그 오토바이 그 바이크 모임에 갔을 때 잠깐 그때서야 병원에 뭔가 옛날에 과거에 잠깐,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게 잠깐 나오는데 그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미 저는 이 캐릭터에 동화돼서 동정하게 되는 느낌이 아이고 너도 힘들었구나 네. 그래서 아 얘도 그렇게 녹록진 않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정우가 연기한 그 병원의 캐릭터가 그 하정우 씨한테는 그 이윤기 감독이 그냥 대사만 던져주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었고 심지어 하정우 씨도 별다른 질문을 안 했는데 이렇게 나온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되게 애드립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영화만 봐도 아 이거는 일일이 세심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연출이라는 게 다른 여기 면도 있지만 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막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이렇게 연기를 해라가 아니라 되게 배우들한테 맡겼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영화만 봐도 근데 그게 그냥 단순히 배우의 그런 거 있잖아요. 연출이 무책임하게 연출은 엉망인데 배우 힘으로 영화가 가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건 관객도 견디기 힘들죠. 근데 이거는 배우의 힘을 분명히 활용을 하지만 그건 정말 활용하고 그게 영화의 요소의 일부로 되고 저것은 연출의 일부라고 딱 우리가 느껴지니까 그렇게 숱한 애드립이라고 해도 그게 별로 애드립이라고 느껴지지가 않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하정우라는 사람의 정말 본질 하정우 자체가 이 병훈이랑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감독도 집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비슷한 성향인 것 같다. 그래서 하정우 씨 팬들은 이 영화를 꼭 봐야 돼요. 아니 그리고 방금 도군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태도? 우리가 병원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러니까 희수도 처음에는 그 이제 그 돈 뭐 아까 뭐라고 대표님? 그 대표. 돈, 그 대표님 이랑 이제 거기서 돈 받고 나온 다음에 물어보잖아요. 뭐 저런 사람이랑 뭐 잠도 자 주냐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아냥거리잖아요. 비아냥거리는데 뭐 아무튼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도 그런 시선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하정우 같이 그냥 호대 멀쩡하고 젊은 남자 왜 저런 사람이랑 친하지? 그렇다고 얘가 뭐 특별한 엄청 직업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경마장에서 노는 애인데 왜 이런 사람이랑 친하지? 그럼 뭐가 뒤에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라고 뭐 섹시한 관계가 있을 생각을 거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둘의 대화를 봤을 때 어이구 어쩜 이렇게 귀여워. 아, 맞아, 약간 맞아. 그 예뻐하는 그러니까 네, 딱 봐도 네, 네, 네. 좀 격하게 표현하자면은 애완동물처럼 다루는 게 좀 네, 있단 말이에요. 네, 아유 우리 동네 예쁜 우리 남동생 이러면서 엉덩이 툭툭툭 쳐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다른 여성들을 만날 때도 이상하게 이 사람에 대한 호의를 보이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둘이서 당연히 둘이서 연애를 할 때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고 희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거고. 근데 그치. 또 한편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기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는 자신이 또 싫었을 거고. 그 여러 가지 되게 복합적인 게.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아니 항상 다니면은 나만 나쁜 인간 되는 것 같고 얘는 정말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걸 또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멋진 하루라는 영화가 지속되는 동안에 시수가 병원을 어쨌든 견딘다는 표현을 조금 애매하게 하면 어쨌든 끝까지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좀 3분의 2 지점쯤 되면은 야 그만하자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나 이제 이거 못하겠다 하잖아요. 네. 근데 야 아니 어떻게 그래 남은 돈 다 받아야지 이제는 자기가 그게 더 중요해졌어 근데 그러니까 이 영화 웃음 포인트도 코믹 포인트도 좀 그러니까 유머 많아요, 포인트도 재밌는 에, 게 에. 그때 거기서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전방에 월필 테니까 어 맞아 야 맞아. 내비게이션도 기다리네 빨리 어, 가자 아니 뭐 이런 아니 그런 있지? 게 너무 딱딱 들어맞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저희가 얼마 전에 했던 그 달콤살벌한 연인하고는 조금 다른 포인트의 유머잖아요. 다른 포인트인데 좀 그죠. 비슷한 지점도 있어. 그러니까요. 네. 야 저거 야 저렇게 자기적인데 속이 맞아. 어떻게 물을 넣다가 저 병원 캐릭터처럼 굴러가지 능글맞게.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진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공간적인 부분들이 진짜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네네. 멋진 하루의 공간과 전도연 배우에 대한 이야기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댓글과 하트, 다운로드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